11월 8일 화요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청지기가 된 성도.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과 하늘의 중심 여호와.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요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또한 하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즉, 땅과 하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세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겸손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들의 입을 통해 주님을 인정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헛된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임무와 사명.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임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에 관한 왕의 표식이며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임무와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창조 질서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사랑합니다. 내 정성을 다해 주 계신 동산에 묵상 에세이 청지기의 사명.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어떤 교회로 부임했다. 교회에서는 신임 목사를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다. 그때 한 성도가 젊은 목회자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목사님은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힘든 일을 맡을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자 젊은 목사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기만 한다면 나머지 모든 일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각자가 맡은 일이 다르다. 해야 할 일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김병태의 회복 레시피. 한절 묵상. 여호와 우리 주여에서 주는 왕에 대한 특별한 호칭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현존을 배경으로 삼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이 그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땅과 하늘을 덮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